HUBS. 취향, 저격, 바른 웹툰, 길잡이. 여러분들, 드디어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떤 주의 금요일보다도 더욱 반가운데요. 왜냐하면 오늘은 불금, 다음은 주말, 그리고 가장 즐거운 추석 연휴 3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하면 또 대표적인 가족 명절 아니겠어요? 자취하시는 하구분들은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가족들 얼굴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누구보다 평화롭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네요. 이렇듯 저는 추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족이라는 단어가 곧바로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곧 다가올 추석을 맞아 어느 한 가족과 관련한 웹툰 하나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그 가족 중 한 구성원이 조금 수상해 보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제이드 월프의 킹. 오늘의 웹툰은 윤 작가님과 검둥 작가님의 합작, 웹툰 유부녀 킬러입니다. 단순히 제목만 보면 유부녀만 타겟으로 일삼는 킬러의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목으로만 내용을 판단하기엔 웹툰 유부녀 킬러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한 가정 속 구성원 한 명이 조금 수상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매일 보던 나의 엄마가, 나의 아내가 킬러라고 하면 어떨 것 같나요? 매일 저녁 맛있는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 한 모를 썰기 위해 사용하던 칼로, 매일 낮엔 사람을 찌르고 있는 나의 엄마 혹은 아내 믿겨지시나요? 이렇게 킬러이자 한 가정의 아내로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35살 5년차 유부녀인 유부나는 3년 만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로 복귀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복귀 후 바로 클라이언트 미팅을 하게 되는데 옥상으로 올라간 보나는 건너편 건물의 미팅 상대에게 다름 아닌 총을 겨눕니다. 사실 보나가 다니는 회사는 바로 출소한 범죄자를 죽이는 킬러 조직이었던 것이죠. 보나의 회사가 타겟으로 삼는 범죄자는 법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극악 무도한 사람들인데요. 범죄자인 듯 수호자인 듯 아슬아슬 그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보나. 그녀는 과연 일과 평범한 가정생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카카오 웹툰에서 매주 수요일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애쉬즈의 스텔라. Now that I got a taste, I think that I'd suffocate for every second that you aren't by my side. But now I'm stuck at the gate, a Lucifer's estate.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met in hell. Thinking about all the things, the way you pull my strings. I love the way you turn me on. I hate Hades, but I'm the king. I'd do anything so that I could take you hom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yeah. She drove me crazy, yeah.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blow all the ashes down.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go crazy. Drove me crazy, yeah.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I'ma fucking blow all the ashes down. Ring around the rosy, pocket full of posy. 이번에는 웹툰 유부녀 킬러만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바로 웹툰 속 에피소드들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작가님들께서는 스토리에 맞는 범죄 뉴스를 늘 찾아보신다고 해요. 상상은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하신 건데요. 물론 실제 사건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는 언제 어디선가 뉴스에서 본 안타깝고 화나는 범죄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웹툰을 보면서 공감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어요. 웹툰 속에서 죄를 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독한 범죄자들을 보며 진심을 다해 화를 내기도 슬퍼하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스토리에 100% 빠져들게 하는 작가님들만의 내용 구성력이 정말 뛰어나요. 작가님들께서도 웹툰을 위한 소스가 너무 충분해서 슬플 따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웹툰을 즐겨보는 독자 중 한 명이지만 웹툰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강력 범죄가 없어져 웹툰의 소스가 부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웹툰 속에 이렇게 슬프고 화나는 장면만 있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웹툰 유부녀 킬러만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로 이 답답함을 풀어드릴게요. 선미의 가라고. 웹툰 유부녀 킬러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실수는 있어도 실패는 없는 두루미 전자영업 3팀의 멋진 업무 실력입니다. 보나가 다니는 회사는 두루미 전자로 회사 내 영업 3팀에는 출소한 범죄자를 죽이는 보나와 같은 킬러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나는 저격수로 그녀의 주 업무는 고객님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도 보나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냐고요? 두루미 전자 영업 3팀을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고 위장 전문가 김봉팔, 의료사고 전문가 고영갑, 무기 전문가 봉태민, 고문 전문가 양예솔, 자살 유도 전문가 기영도, 독 전문가 오현남. 이러한 여러 실력자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범죄자 고객님과의 정성스러운 미팅을 진행한답니다. 어느 누구도 대충 하는 법이 없는 성실함까지 갖춘 영업 3팀. 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수하는 그들만의 업무 처리 능력은 독자들에게 큰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그들의 프로페셔널함이 드러나지 않나요? 영업 3팀의 멋진 업무 현장을 보고 싶다면 오늘 한번 웹툰 유부녀 킬러 정주행 해보세요. 라이크 플루토의 Everything Black. I black out the moon. I wait for you to come around. You got me dancing in the dark. I close my eyes, but I won't sleep tonight. Maybe you should come with me. I'll take you to the dark side. Me and you, you and me, do bad things in the night. Black heart, black keys, black diamonds, black out, black, everything black. but it's the only way of life. It's black holes pulling me inside of this black heart, the black soul underneath this black, black sky. Baby, you should come with me. I'll take you to the dark side. Me and you, you and me, do bad things in the night. 웹툰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웹툰 유부녀 킬러 속 고문 전문가 양예솔이 외근을 다녀오는 15화를 명장면으로 뽑아볼까 합니다. 예솔 씨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이에요. 그녀는 사고로 인해 어릴 때부터 고통이라는 감각을 느끼지 못했고 그 때문에 국정원 특수부 신원 조사팀에서 고문관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고문에 의한 비명소리에 질려서 일을 그만두고 유치원 선생으로 직업을 바꿨는데요. 그 당시 자신을 잘 따르던 아이가 성폭행범에게 죽자 인생 처음으로 고통이라는 감각을 느끼고 깨우치게 되면서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그 고통을 돌려주기 위해 두루미전자 영업 3팀에 들어오게 된 것이랍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녀가 범죄자, 특히 아동 범죄자들에게는 한없이 차갑고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가 되는데요. 하지만 범죄자들 앞에서 한없이 강해 보이던 예솔 씨도 외근만 다녀오면 무척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 예솔 씨를 보며 보나는 이렇게 물어보죠. 예솔 씨, 외근을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야? 이 일에 예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우리가 있다는 걸 그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서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법원건근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법은 멀고 권력은 가깝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 웹툰을 보기 전까지는 법 안에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끼던 아이를 잃은 예솔 씨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부분을 보고 나서는 저의 가치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었는데요. 피가 용암처럼 끓고 밤새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요?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며 어떤 히어로보다도 가장 현실에 필요한 사람들이네요. 예솔 씨, 외근이 사라지고 웃을 일만 있길 바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답니다. 윤도현 밴드의 Silence. 가슴 속에 슬픔을 가리도들 때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을 때 고통을 참는다 난 오늘 밤 Silence. 더 엎여진 세상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지켜봐 널 위해 이번 주 웹툰은 유분녀 킬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영업삼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들도 같은 범죄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상상이 곧 답이니까요. 저는 웹툰 유부녀 킬러를 솜사탕에 비유하고 싶어요. 솜사탕은 정말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입에 넣는 순간 녹아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끝난 달콤함에 새로운 솜사탕을 찾으며 우린 또 한 번의 달콤함을 갈망하곤 하죠. 웹툰 유부녀 킬러에선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영업 3팀이 시원하게 범죄자들을 향해 복수를 해주죠. 하지만 웹툰을 벗어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웹툰보다도 끔찍한 범죄 현실이 뉴스에 지속적으로 보이고 우린 안 될 걸 알면서도 영업 3팀과 같은 존재를 갈망하곤 합니다. 이렇게 솜사탕과 닮은 점이 많은 웹툰 유부녀 킬러. 저의 추천 점수는 5점 만점 5점입니다. 여러분, 추석 동안 할 일이 없어 심심할 때 웹툰 유부녀 킬러 정주행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까지 PD 김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바른 웹툰 길잡이 강나연이었습니다. H. UBS